이것들아, 너네 똑바로 안 해? 똑바로 좀 하라고, 똑바로. 내가 네 나이 때 잘해줘도 더더더 달라달라고 못한다고 너너 꺼져꺼지라고 똑같아. 결국 너도 머저리 심장색 나리나리 개나리. You know what I'm saying. 이제 날 잡니? 뭘 꼬라봐 싸가지. 도대체 어디서 굴러먹다 왔니? 콱 그냥 쥐어박기 전에 박아 대가리 쑥 쉬어박아 빈근형의 메세. 내가 잠이 들기 전 떠오르는 배신감에 다시 일어나 되새겼나 해야 할지가 하지 말아야 할지 그게 내가 사는 가치와 나의 방식. 잡지도 못할 돈 빌려 사짜 짓을 하는 일 잊지도 않은 구라쳐서 만들어낸 상처주는 일. 너 좋다고 함부로 이 여자 저 여자 건드리는 너도 이해 안 돼. 난 속고 또 또 속이고 go 속고 또 또 속이고 go. 받을 거라 누가 그래? 착하게 살면 잘 살 거라 누가 그래? 열심히 살면 성공한다 누가 그래? 좋은 일 하면 돌아온다 누가 그래? 내가 배운 모든 것들은 엉터리 가면 쓰고 살아가는 못난 사람. 투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상하고 미친 사람이냐. 쉽게 바보 만들어버리는 세상 편한 건지 친한 건지 근데 누구니? 몇 번이나 보셨길래 반말이니? 어디서 말대꾸야 그 조둥아리. 대체라는 거야 뭐야 니 주가리. 알아서 좀 챙겨봐 싸갈 머리. 가지가지 한두 가지 아닌 네 가지. 주변 머리 없이 그다 큰 코 다쳐 부메랑처럼 돌아와 뒤통수 당쳐. 속고 또 또 속이고 go 속고 또 또 속이고 go. 실수는 안 돼 강퇴 딸면 꿀꺽 삼켜 좀 쓰면 better take. Better better but I'm better better than you. 인류를 지향하는 you 인격은 삼류. 싹수가 노랗고 노란 나 싸가지 하고는 됐겠지 너는 다 뭐가지. 이만하면 알아먹어 입 좀 다물어 잘난 것도 알았으니 그만 떠들어. 많다.